세상은 참 들고 하늘도 눈 감은 밤 홀로이 비어있는 그리움 누구를 기다리나 구름 위에 걸린 달이 해달픈 내 마음 시원 높이 도드소서.